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직 새라는 것이 뜨거운 새는 아직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우리는 새를 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맞았는데 저 두 번째 맞네요. 우리는 두 번째 맞는데 좀 작년보다는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비는 게 아니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또 우리 한 해를 우리 에녹처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받는 것도 받는 건 항상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매해 사실 축복을 받잖아요. 건강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는데 그걸 누리는 자들은 참으로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얼마 전에 승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그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사밭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제일 앞에 특공대를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선발대로. 그 찬양대가 뭘 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나갔습니다. 왜요? 이미 전쟁 끝났죠.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 한 해도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오지 못한 동제 뭐 아무도 모르시죠? 연락이 안 됐나? 오늘 연락이 못 된 거예요? 뭐 일이 있다고. 혹시 난 연락이 안 돼서 못한. 예, 아무튼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주영 자매 오늘 지난주에도 왔다 그랬는데 우리 못 봐. 반가워요. 또 전에 동생도 같이 했어. 동생 같이 안 오고 혼자. 동생 한국에 있고.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또 우리 잠깐, 다니러 왔지만, 또 우리 주영 자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까 오장 찬미를 불렀는데 그럼 그 찬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1절, 2절, 3절 시작할 때 뭘로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1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었고 2절은 주 예수 그 성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노래하는 내용이었고, 3절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우리 이제 교회 찬미가에 보면 3절밖에 없어요. 4절은 뭐죠? 성삼위 일체케.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삼위가 계시다는 걸 믿는데 그 일체라는 개념이 어떤 그게 어떤 오해와 또 그 성경에 특별히 그런 표현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 표현을 그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그러니까 서기 160년이나 200년 사이에 살았던 그 터틀리안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쓰게 되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삼위일체 개념을 뭐 320년인가 뭐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그걸 인정해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이 이제 교회에서 쓰이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부터 우리 이제 우리 SDA 재림교회에서도 아 천주교의 진리 중에 삼위일체는 맞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SDA에서 우리 이제 재림교회에서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입니다. 뭐 초기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운동에서는 아마 화이트인도 엘렌 화이트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안 썼고 또 성경에도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서는 삼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 그 일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번에 이제 그 사역자 세미나 때 삼위일체라는 그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것을 그 주제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을 하게 되는데 자, 왜 이제 그런 주제가 나왔냐면 이 성령을 이제 어떤 하나의 퍼슨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재림교회 내에서부터 쭉 지금도 있죠. 또 이제 교회 내에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신성의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정하지만 성령은 그 두 분의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믿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먼저 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은 이제 영어로는 뭐 God Head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Divine Nature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 또 God's Invisible Qualities라고 이렇게 NIV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성 그 하나님의 어떤 본성 그 특성 뭐 아무튼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그 신성을 표현하기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우주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 참 변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답게 만드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신성. 자, 그 신성이 어디에 보여진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발명품,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결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너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통하여요? 네. 그분이 친히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실 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만든 사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만든 물건이 더 큽니까? 만든 사람이 더 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만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그분의 창조물이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니겠죠. 누구겠습니까? 신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엿볼 수는 있지만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우리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자, 오늘날 많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그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그 신성을 인정하지를 않죠. 자, 그것이 오늘은 뭐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들인데 사실 여호와 증인이 시작된 것은 1900년도에 그 교회가 생겼지만 그 이론은 벌써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그런 이제 이런 논쟁들은 교리적인 논쟁들은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오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런 논쟁점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자, 우리 한국말도 하나님을 하나라는 말을 써서 어떤 존칭을 써서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 이 유일신 사상은 구약은 그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뭐 이런 이제 아들, 성령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과연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첫째 많은 종교들인데 첫 번째 다신론이 있죠. 범신론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신들이.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이 거의 다 그렇죠. 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가는 데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안에 살고 있는데 자, 우주가 영어로 뭐죠? 유니버스죠. 유니버스. 그 유니라는 말이 무엇이죠?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에 이제 반대되는 말은 멀티라는 말을 쓰죠. 멀티, 많다는 말이죠. 멀티버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유니버스의 유니버스는 이 라틴어에서 하나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멀티버스는 단일 질서나 원리가 없는 우주 세계. 다시 말하면 다원적인 우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멀티버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이 태양계는 뭐 당군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당군이라는 신이 만들고 또 다른 은하계는 또 어떤 뭐 아폴라라는 신이 만들고 많은 그런 신들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겠습니까? 질서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혼란과 무질서와 또 어떤 통일성이 없고 서로 충돌되고 그래서 뭐 이 별들이 운행하다가 그냥 충돌이 나고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우주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주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봐서 모든 것이 체계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예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는 신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 안에는 경쟁적인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악이라는 거죠.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래서 이 이원론 사상도 많이 이제 이 세상에 이 이원론 사상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죠.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 지금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만 우리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루시퍼가 마음이 변해서 악마가 되었어요. 아니면 루시퍼가 또 다른 가능성, 루시퍼가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되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분인데 루시퍼를 선하게 창조했는데 루시퍼가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니면 루시퍼는 원래 나쁜데,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좋게는 안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변해서 선하게 됐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둘이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주는 유니버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해서 어떤 이 우주에 각각 한 축을 만들고 있다면 이 우주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운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선이, 사랑과 선이 더 질서적입니까? 증오와 악이 더 질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훨씬 질서가 있죠. 예. 네. 근데 이 증오와 악은 만일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왜? 증오와 악은 질서라기보다는 분열적이고 서로 자꾸 분리되고 또 투쟁하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 그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바로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또 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우리는 뭐 삼위일체라는 말은 일체라는 말은 굳이 안 쓴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셋인데 하나냐? 뭐 머리가 셋인데 몸이 하나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추측과 비난의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분명히 3인데 그게 어떻게 1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3이 맞아요. 3이 많죠? 근데 사람은 자꾸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떤 이 하나님의 3이라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수학으로 어차피 1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자,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얼마입니까? 에? 자, 그러면 3입니까? 아니죠. 1이죠. 그러니까 수학에는 꼭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더하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 분이 세 위가 있는데 한 분이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분명히 거기도 1이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1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니버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몇 개입니까? 유니버스 하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자, 우리 이제 우리 보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거 이제 보자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신성을 좀 엿보기 위해서 만드신 것들에 분명히 보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자고요. 자, 조금 이제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하고 스페이스라는 영어로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말이죠. 자, 공간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근데 그 공간에 우리는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공간에 뭐가 있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공간이 없으면 무엇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이제 있다고 실제로 생각,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니까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 거 있죠. 네. 우리 영어로는 mass, 물질, 좀 이제 물리적으로 말하면 질량. 덩어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우리 보면 우리 사람도 메스에 속하는 거고 이 지구 땅 덩어리도 예, 물질에 속하는 거고 근데 이 덩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해요? 분명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관찰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공간이 없으면 그 물질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우주를 구성하고요. 첫 번째가 스페이스고, 둘째가 매스고, 세 번째가 뭘까요? 타임이지, 타임. 시간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예를 들어. 자, 공간을 재는데 필요한 그 우리 도구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간을 이제, 공간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떤 이제 매스 질량을 재려면 저울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스페이스와 매스와 타임이 있다는 걸 우리 실생활에서 그거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약속할 때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째 무엇입니까? 네, 장소, 공간이죠. 스페이스. 네. 그 다음, 예. 네. 메스는 만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네, 사람이죠. 그 다음, 그러면 장소하고 그냥 사람만 나가면 만나집니까? 예, 네, 그건 뭐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하루 종일 24시간을 우연을 기다리면서 여기 가서 기다리거나 그렇게 항상 없을 거예요. 뭘 정해야 합니까?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항상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space, mass, time이라고. 자, 이 space와 time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시간,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이 보입니까?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이죠? mass는 보이죠. 자, 우리 스페이스는 우리 아버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공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은 네. 그 메스의 우리 이 세상에 만들 우리 인간의 눈에 관찰되는 모든 덩어리들은 모든 것들은 그 메스에 해당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무도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라. 자, 근데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성령은 성령도 우리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공감도 있고 메스도 있지만은 만남 어떤 체험적으로 그 경험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보이지 않는 그 근원 되시는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자, 그들은 그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결국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가 스페이스라고 그랬는데, 자, 스페이스도 거기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이건 약간 좀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수학적으로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네. 자, 스페이스는 첫째 무엇으로, 자, 우리 이거 여기 공간이죠. 자, 이 공간을 우리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네. 뭘 자로 어디를 잴 거예요? 네? 뭘 잽니까? 우리, 자, 우리 이제 여기, 뭐,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뭘 만들고 할 때 뭘 잽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뭘 재죠? 예. 네. 가로를 재죠. 이게 뭡니까? 길이죠. 1차선, 1차원이죠. 1차선. 아, 1차원. 네.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길이는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이, 선이 여러분 보여요? 선.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선을 꺼놓고 이게 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보이는 거는 선, 이거는 사실 선이 아니고 뭐예요? 2차원이에요, 2차원. 보이는 거는 무조건 2차원이에요. 진짜 선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놓고 이걸 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보이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길이와 여기 뭔가 높, 저기 가로, 세로가 있기 때문에, 넓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이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공간의 두 번째 구성요소가 2차원이죠. 넓이죠. 넓이. 비로소 우리 넓이에서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사실 3차원을 보고 있는 게, 저는 2차원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걸 뭡니까? 그림이에요, 그렇죠? 사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여기 걸어 놓는 거나,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뭐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에요. 2차원, 3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온 건 다 2차원의 세계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저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제 그림도 여러분 아주 그 화가들이 이 그림을 좀 실감나게 3차원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뭘 줍니까? 원근감을 줘서. 우리 눈이 사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사실은 그림이 평면이거든요. 2차원이에요. 다 보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관찰되는 모든 것은 2차원. 자, 그 다음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길이, 넓이, 그 다음 높이, 깊이죠. 깊이. 자,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공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이게 벽이 보이는 거지, 이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차원 길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1차원이 넓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2차원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것이 깊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것을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했죠. 자, 또 우리 이제 시간도 보면, 시간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시간은 무엇으로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예. 그런데 사실 미래가 먼저죠. 미래. 미래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죠, 무한. 미래 시간이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자원이죠.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입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디를 통과하면서요? 현재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어디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1초 앞에 여러분 모습 저는 볼 수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초 전에 제가 봤던 여러분은 이미 지나갔어요. 안 보여요. 그냥 뭐 우리 어디에서요? 머리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봤다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지 과거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은 그 물질 속에 에너지가 있죠. 이건 좀 우리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이제 사실 좀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든 우리 그냥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에너지가 있죠. 사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핵폭탄 지금 뭐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어디 나가면 항상 알아보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알아보냐? 김정은 때문에 알아보더라고. 저기 시드니 갔더니 꼬마들도 막 김정은 그리고 코리아. 그런데 자, 그 핵폭탄 그 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의 원자 속에 그 핵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에너지는 뭘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운동. 자,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고유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원자 폭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중에서 특별히 우라늄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원자 핵 속에 원자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 핵 속에 있는 힘이 이렇게 이제 발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다른 원자들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폭발이 안 일어나요. 그 핵 속에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핵이 분열되면서 그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핵력이 방출돼 나오는 것이 핵폭탄이거든요.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 이런 모든 것이 그건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어떤 이 지구가 유황불로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이 그 핵 속에 들어있는 그 힘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왜냐하면 모든 그 물질 속에 있는 그 힘은 핵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자석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붙죠, 그죠? 착 달라붙는데 같은 극끼리 갖다 대면 어때요? 밀어내요. 같이 안 있어요.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핵 속에는 플러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중성자도 있지만은. 근데 걔들이 서로 밀쳐내는 그것이 이렇게 뭉쳐 있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석을 N급과 같은 N급끼리 이렇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엄청, 근데 센 거는 못 붙여요, 이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과 비슷하게 원자 핵 속에는 그런 양성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딱 뭉쳐져서 진량 그 물질의 어떤 총, 그 무게를 이루고 있다고요. 진량을. 근데 그게 그렇게 같은 것끼리 서로 밀쳐내는 힘이 이렇게 딱 뭉쳐있는 것은 이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창조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불이 되어버리지 않나. 아, 그건 이제 좀 제 생각이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만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속에도 원자 폭탄을 수없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원자 속에는 다 원자력이라는 핵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근데 이 모든 분자들은 운동을,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은 운동을 하죠.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떤 힘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운동을 통해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항상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무엇이 합니까? 우리 눈에 관측이 되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와 세 번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근원이 되고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성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또는 우리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무엇입니까?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그분의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누구의 형상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상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여기 NIV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a righteousness that 그 의는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셨어.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그 남은 무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의라는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킹 흠정역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이 충만함 속에는 어떤 충만합니까? 아버지의 충만함, 그 아들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 충만함은 우리의 이루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리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다녀도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해버리면 그 충만함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눈물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 성령의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증거와 여러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할 때 그들이 그 증거를 묵살해버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어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성령을 받았든 하나님 아버지를 알든 우리는 그 속에는 바로 이 삼위의 충만함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복음 속에는 바로 이 하늘의 모든 신성이 이 복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모두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실 어떤 뭐 방언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는 우리 새 삼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충만함이 우리 새해에도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m-hmm.